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는 캄보자 왕국 독립 63돌세의 저음에서 훈센 정부 수상에게 8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역사적이며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안정을 위한 그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했습니다. 한편 이날 리 용호 외무상은 캄보자 왕국 독립 63돌세 저음에서 뿌락소 콘 정부 국무상 겸 외무 및 국제협조상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